이 시간에는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과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인데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세 절만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노시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브라함의 조카인 노시, 또 그 처, 그 두 딸이 참 소돔성을 탈출해서 나왔지만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는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읽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와 참 그러한 신령한 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권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눈과 귀라,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라 하는 이런 제목하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눈과 어떠한 믿음의 귀를 또한 어떠한 이 신앙의 발걸음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날은 참 이 땅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갖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자주 보는 가운데 특별히 구절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과연 시편 107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갈망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러러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참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이 만사형통이 그 복의 복과 번성의 번성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소돔성에 사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노스를 구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그 천사들과의 단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 나타나죠. 이 단판을 마친 하나님의 사자들은 목적지인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세척했습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이 노시 소돔 성문에 앉아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롯은 그들 일행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어서서 맞이했다는 것은 뭔가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날은 저물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방 이 소돔성의 인심도 매우 사나웠기 때문에 그대로 이분들을 참 보내기가 불안스럽게 느껴진 롯은 그 길손들을 자기 집으로 가서 요장을 풀었다고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소돔성 모든 남녀노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스 집을 에워싸고서 노스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관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무슨 시비를 가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이 동성결혼이 유행이 되고 참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참 기려한 모습이, 아, 왜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소돔 고모라 성을 예를 들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참 천사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참 이렇게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는 그 악한 소돔성의 사람들 보세요. 그때 노세 신앙을 보십시오. 내 집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내게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 두 딸을 내줄 테니 너희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되 내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딸까지 참 내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온 이 손님들, 보통 손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던 그 노새 눈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롯이 간청을 해서 모셔온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해야 될 이 책임을 느낀 롯은 대문을 닫아 걸었죠. 그러고서 제발 손님들만은 해하지 말아달라, 손대지 말아달라 말이죠. 얼마나 참 간청하는 이 위대한 롯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소돔성 백성들의 참 이 무지하고 포악한 난동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와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 다음에 대문을 닫아 걸고서 문 밖에 몰려있는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미쳐버리게 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머물러 있는 롯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떠야만 되겠습니다. 귀가 열려야만 되겠어요. 우리의 눈들이 신령한 눈들이 돼서, 축복받은 눈들이 돼서 참 천성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되고, 스데반의 눈처럼 하나님의 백부자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것만 바라볼 줄 아는, 죄악만 바라볼 줄 아는, 욕심만이 들끓는 그런 눈이 되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한 롯의 집을 에워쌌던 참 이 눈이 어두운 우매한 무리들을 보세요. 이제 그들은 소경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닥치는 대로 해치우려던 참 어두운 눈을 가졌던 그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혼비하게 된 것은 눈은 눈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에 찾아온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대로 곱게 참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난폭한 사회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영원한 심판의 표가 된 것은 폭력은 폭력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심판이 두렵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바로 뜨고 살아야겠습니다. 소돔성에 살아남은 자 누구뿐이었습니까? 눈을 바로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갓 조롱과 시비의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들었던 이 소돔성 백성들은 소경이 되어 헤매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유황불 세례를 받고 사라졌다고 하는 이 무서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인의 매력적인 육체미에 끌려서 참 어두워졌던 이 다윗왕의 눈, 그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까지 무서운 심판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단성에서 기도하던 엘리사 선지자, 아람 군대에 의해서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한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이 광경을 바라보던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군대의 포위하는 것을 보고서 무서워 떨면서 그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방정을 떨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엘리사, 이스라엘의 국방이 된 엘리사의 신앙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의 기도 결과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아람 군대보다 수십 배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열왕기하 6장 14절이야 2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은 과연 젖과 꿀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그곳에 사는 그 땅 거민들은 너무너무 강대하고 그 성 또한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과 비교할 때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감히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낙심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논망하고 대들고 울고 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는 보고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이러한 두 사람의 신앙가가 정말 오늘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는 눈, 그 눈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침공을 받던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그 거대한 신체와 가공한 무기를 들고 나온 적장 앞에 사시나무 떨듯 참 떨고 있었지만은 위대한 신앙의 소년 다윗에게는 한갓 개 같은 존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져가던 그 두 사람의 강도도 똑같은 운명에 처한 가련한 인간들이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오만 불손한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숨지는 그 최후의 순간에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이 현대를 보세요. 참으로 유혹이 많은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장식하는 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은 오늘의 청소년들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도색문화, 섹스문화가 범람하는 그 육체파들이 그 아리따운 매력으로 누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유혹을 당했던 하와의 눈에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오히려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처럼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자의 눈에는 언제나 죄악적으로 보는 것마다 행복이 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암직했던 그 열매, 먹음직했던 그 과실, 탐스럽게 보이던 그 선악과 바로 거기에 하와 자신도 영원히 망쳐버렸고 남편 된 아담도 망쳤고 나아가서 전 인류를 망쳐버린 독이 서려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눈을 주어서는 안 될 남의 약혼녀 로데에게 유혹된 젊은 베르데르의 눈은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고 접근할 수 없는 남녀 사이에 정욕의 불길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끌렸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눈은 마침내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의 생애를 파멸시켰던 것 아니었습니까? 욥기 3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하여 내가 처녀에게 주목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강렬하고도 끈덕진 유혹에도 끝내 끌리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청년 요셉의 눈, 그의 일생을 한없이 아름답게 승화시켰지만 눈앞에 이익만을 보았던 이 가롯 유다의 눈은 은삼십이라고 하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 생명되시는 주님을 팔아먹고 영원히 씻지 못할 천추만대의 원한의 그 터전을 남겼던 가련한 배신자 가롯 유다를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군중들의 위세에만 팔렸던 빌라도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갈 길은 어디입니까?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볼 줄 아는 자비의 눈,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신령한 눈, 의와 불의를 판단할 줄 아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위대한 눈, 또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오와 살기로 참 충혈된 사울의 눈이 마침내 신령한 바울의 눈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눈도 변화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난폭한 소돔성의 백성들로부터 롯을 구출한 이 천사들은 도색의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성의 심판을 예고한 다음 롯에게 가족과 친척들을 다 이끌고 급히 성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롯은 이 무서운 예고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위들은 롯의 진지한 권유를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성 밖으로 나가자는 롯의 권유를 한마디로 거절했지 않습니까?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이른 새벽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들은 주저하는 롯을 재촉해서 그의 두 딸과 아내만이라도 이끌고 소돔성을 탈출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으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롯은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은 천사에게 이끌려서 황급히 소돔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을 때 동녘 하늘에는 아침해가 힘있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소돔성에는 하늘로부터 참 소낙비같이 유황불이 쏟아져서 온 성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소돔성 백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죽고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사해 바다에 가죠? 물이 짭니다. 소돔 기둥이 있어요. 군데군데 불룩불룩 꼭 롯의 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솟아 있어요. 소금 기둥이.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다 죽었죠?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고 말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 양심을 속이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전폭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순간이라도 세상을 붙잡는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했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듣는 귀, 이 귀를 바로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앞날에 닥칠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을 면할 자도 바로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귀는 심판을 자초하는 저주받은 귀일 뿐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병에는 좋고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려도 행하기는 좋다고 하는 옛말에 있듯이 충성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는 자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에게 세례요한은 목숨을 내걸고 일국의 왕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말이 설 수 없는 만고의 의인을 역적으로 만든 그 세대, 위대한 신앙가 세례요한, 참 주님의 첩경으로 오셨던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보복하던 헤롯 안디바는 영원히 사단의 화신으로 저주를 받았고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고 그 남편을 죄전선에 보내어 죽게까지 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실을 저희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이하 4절에서 경고했죠. 또한 잠언 17장 4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그 귀는 죄악된 소리를 좋아합니다. 사탄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 소돔 땅에 올 것이 왔지 않습니까? 죄가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세대로 언젠가는 올 것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봐주고 바로 가지고 귀를 바로 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신자에게는 심판의 불길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어서 구원의 방주에 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 참으로 이 타락한 눈과 타락한 귀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신령한 눈, 신령한 귀를 가진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괴사한 혀, 거짓된 말, 죄악된 일만을 바라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했던 이러한 죄에 물든 우리 눈과 귀는 이제 뽑아버리고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된 눈,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눈을 가진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지막 때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세상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굳세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